같이 척은 이어 널 다시 되찾기 위해서라면 저 하늘에 바쳐 모든 다 기꺼이 Forget all that 일관한 대로 어떻게 널 잊어 다시 together 매일 무너져가는 나 너를 그리워하다 지쳐있어 도망겨진 밤